얼마 전 남조선 괴뢰 배당이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수에 대한 공판 노름을 벌려놓고 그에게 보안법 위반에 걸어 징역, 자격정지 및 보호관찰 등의 악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로 세계와 더불어를 소개하는 수백 권의 글들을 인터넷 신문들인 자주시보, 통일뉴스와 민족통신에 게재했으며 2012년에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을 계기로 미국에서 진행된 특별 강연회와 토론회에 출연해서 북은 김정은 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격도 높이 외치어 총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괴뢰 배당은 그가 북의 주의 주장에 비판 없이 추종하였다느니 뭐니 하고 긁어들며 악형을 선고했습니다.